보면은 우리 둘이서 항상 왔었던 바다가 시린 바람과 하얀 파도는 예전 그대로였지. 나의 곁에서 제잘거리던 너의 해맑던 그 모습 이젠 찾을 수 없게 되었어. 절대로 찾을 수 없다고